죽을 만큼 사랑한다 세상에서 나뿐이다 말해줄 때 뻔한 거지만 달콤해 내가 제일 행복하고 내가 제일 큰 사랑받고 있는 듯해 흔한 거짓말 모두 속이는